HUBS 홉스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학우 여러분. 여긴 하루의 소식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홉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전국 그리고 세계 곳곳에선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네요. 저희 홉스 브리핑에선 바쁘실 분들을 위해 중요한 뉴스들만 콕콕 집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은 변호사들이 재판 지연 문제의 최대 원인으로 법관수 부족을 꼽은 사건입니다. 그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전해드릴 두 번째 소식은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로 위장한 스미싱 범죄입니다. 범죄의 심각성과 주의할 점에 대해 전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들 만나보러 가실까요? 변호사들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심화된 재판 지연 문제의 최대 원인으로 법관수 부족을 꼽았습니다. 지난 24일 세계일보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조의 미래를 묻다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응답자 554명 중 89.5%가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 또는 다소 있는 편이다에 답했고 가장 큰 원인으로 법관수 부족에 응답했습니다. 법관 증원은 사법부의 수권 중 하나인데요. 판사 정원은 2014년 말 판사 정원법 개정으로 3,214명이 된 뒤 10년째 그대로입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판사 현원은 3,079명이죠. 정부 역시 난이도 높은 사건의 증가와 재판 제도 변화 등에 따른 재판 장기화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사 정원을 5년간 단계적으로 370명을 늘려 3,584명이 되게 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검사 증원 문제와 맞물리며 논의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죠. 한편 사법부의 또 다른 수권 사업인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갈렸습니다. 상고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의 재심사를 상급법원에 신청하는 일을 말합니다. 상고법원 설치 찬성은 51.6%, 반대는 46%로 응답률이 엇비슷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 변호사는 모든 법조 문제의 정점엔 대법원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대법원 수가 적어 대부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심리 불속행이 돼 하급심이 부실해도 파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심리 불속행 제도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에서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주 스타벅스라는 곳에서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았는데요. 바로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였습니다. 문자에는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문구와 함께 건당 99,000원 당일 지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부업을 고민하던 A씨는 고액 알바 내용이 미심쩍었지만 발신자 명이 스타벅스라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도 들었다는데요. 확인차 스타벅스 측에 전화로 문의했더니 스타벅스는 이런 방식의 아르바이트 구인은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회사 이름 또한 주 스타벅스가 아니라 주 SCK 컴퍼니라고 했죠. 청년들의 구직 욕구를 악용한 고액 아르바이트 스미싱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친숙한 기업 이름을 내걸어 접근한 뒤 범행 가담을 유도하는 수법이죠. 이와 같은 스미싱 문자에는 공통적으로 상담 안내 공지가 따로 붙어 있었는데요.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거나 오픈 채팅방 URL을 알려주는 겁니다. 스미싱 범죄 조직은 상담 안내 창구로 연락 온 피해자들에게 월급 입금용 계좌번호를 요구하는데요. 이를 대포통장 개설이나 범죄 수익금 창구로 쓰고 있죠. 또 업무용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며 대포폰을 개설하게 하고 범죄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스미싱에 속아 넘어간 이들은 자신이 범죄에 이용당하는 줄도 모른 채 피의자가 되기도 하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스미싱 범죄단체는 피해자의 급여 통장을 대포 통장으로 만든 뒤 보이스피싱 등으로 뜯어낸 돈을 해당 통장에 넣고 계좌 주인에게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식으로 유인합니다. 그렇게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9월 26일 헙스 브리핑에선 현 사법부가 직면한 문제와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로 위장한 스미싱 범죄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내일도 헙스 브리핑은 유익한 소식들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9월 26일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흐린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서쪽 곳곳에 다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가끔씩 비가 내리다가 15시부터 24시 사이에는 비가 그쳤다 내렸다를 반복할 예정인데요. 예상치 못한 비에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9도이며 최고기온은 22도입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우산과 함께 쌀쌀한 날씨에 대비할 수 있는 옷차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비염이 심해지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쑥과 같은 잡초꽃가루와 차갑고 건조해진 날씨가 원인입니다. 따라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고 실내 환기를 자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찬 음료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날씨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포터 김태인, 아나운서 김준영, 그리고 엔지니어 백다연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